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평양 화학건재공장, 영북식료공장, 강남여업공장에 모셨습니다.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.